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극과 극의 삶을 살았고 또한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의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막내였으며 자신의 형들보다 더 뛰어날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오히려 소위 잘나가는 형들인 엘레압이나 아비다나의 그들에 가려서 때로는 형들의 무시를 받으면서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하셨고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소년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되는 성공 스토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대로 사울은 항상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쫓겨나 도망을 가야 했으며 그 길에서는 시므이의 저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왕이라는 화려한 삶 뒤에는 죽음의 위협이 늘 따라다녔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아 보이는 다윗의 인생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편 4절에도 보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듯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다윗은 누구든지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기쁨 가운데 살았던 다윗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보여줄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건이나 많은 재물, 높은 자리와 권력 등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가야 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마시고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과 맞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다윗은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30편 4절 말씀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상황이나 여건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